느끼해 롤리팝 아름다운 목소리도 I wanna be with you. I wanna be with you. You're the only one. Love me more. 남자들을 홀리는 강력한 페로몬. Somebody help me. Yeah, yeah. 너 때문에 모든 남친들은 다시 외로워. Oh, please look at me. Oh, baby, 나의 강아지부터 내 월급 마지막 숫자까지. Yeah. 사랑해줘, 엄지와 검지가 닿을 때. Like 눈이 that. 부셔 난감한 밤의 별 다른 건 안 보여 난 너의 것 너도 내 맘과 같아 Go just tell me now 느끼해 lollipop 아름다운 목소리도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안녕 너와 함께 춤추고 싶어 It's amazing, my baby. 작은 표정, 미소 뿜은 내는 너와 너의 매력에 난 베이징, my lady. Oh, 아직 모르겠다고 말하긴 늦었어. Oh, 난 한마디면 돼. Say it.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안녕하네. 너와 함께 춤추고 싶어. I wanna be with you. You're the only one.